언제부터 출근할 수 있어요? 1번. 늦게 출근하면 안 돼요. 2번. 내일까지 끝낼 수 없어요. 3번. 다음 주부터 할 수 있어요. 4번.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예요.